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태양절에 점하여 주존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2일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쿠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